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괴뢰 폐랑이 최전방 지역에 반공화국 심리전을 위한 방송 시설을 연말까지 10여 개 소나 추가 설치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. 괴뢰 폐랑은 전선 지역에서 고정식 방송 시설과 이동식 방송 차량을 각각 배로 확대해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도발적인 심리 모략전에 광군함으로써 조선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.